5장 15절 하반절부터 6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서부터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게 하시고 이 수요일 저녁 3일 예배를 맞이하여서 주의 사랑하는 귀한 양떼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기다리며 변화받고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제 15절을 우리가 두 번째로 봤죠. 그래서 그 물러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 전에 먼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또 어떻게 일어나는 일인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성경의 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하던 성경의 기록자들이 나눠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두루마리에 되어 있던 것을 후대 사람들이 토막을 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장절이 성경의 흐름을 읽는데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방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5장 15절과 6장 1절은 장절이 바뀌지 않았다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의 입으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심년 깊은 곳에서 돌아가자고 많은 이웃 사람들에게 많은 동족들에게 그렇게 간절히 간청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러느냐? 그것은 고난을 받을 때에 그렇게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그랬는데 그 기다리는 것이 어느 지점까지냐 하면은 그렇게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행복하겠다. 그렇게 말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곳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마음에 소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과 그렇게 꼭 되기를 바라면서 추구한다는 것은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에 갈래가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간절히 먹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간절히 추구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소원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오늘 제발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사람도 마음속으로는 나도 신앙생활 한번 잘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는 소원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원이 있다는 말과 하나님께서 물러간 자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하자면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우리를 상당히 스스로 과대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나는 쓰레기 같은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나쁘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우리의 심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 하면 그만하면 됐다. 뭘 그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하고는 틀린 사람이고 따라서 그 정도면 너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만하다. 그런데 자기가 그런 마음을 먹어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영혼을 자기의 소원처럼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양자 사이에 괴리가 일어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과도하게 야박하게 대하신다라고 하는 섭섭한 마음으로 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든지 잃어버린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든지 하는 이러한 진정한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물러설 때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실제적인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그 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고통을 맛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벌써 심판을 하나님께서 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따먹는 그 사람을 부르면서 아담아 이렇게 부르진 않으셨거든요. 따먹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어요. 그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렀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서 본격적으로 뱀과 여자와 그리고 아담 차례대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기 이전에도 이미 아담 속에서는 동산에서 누렸던 하나님과의 충만한 임재가 사라지고 죄의 어두운 그림자가 들어오는 큰 고통이 이 첫 조상들 마음속에서 충만하게 생겨난 거예요. 형벌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범죄하고 나니까 거기가 에덴 동산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들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고통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러가는 사람들에게 신앙에 있어서 물러가서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형벌의 의미예요. 형벌의 의미.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물러간 사람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행복이 하나님과 사귀어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와 함께 교통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이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러주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왜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죠? 고난을 받으면 물러가서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형벌을 당함으로 자신이 이전에 하나님과 그렇게 사귀며 살아가는 그 삶이 그전에는 지루하고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그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커다란 죄와 불행 속으로 빠져들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범하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에게 사망의 형벌과 같은 큰 고통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도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특별한 부르심을 입고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같은 죄에도 더 많은 고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분량만큼 그 고통이 가중되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실족했다가도 금방 회복이 되고 금방 회복이 되고 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은혜가 자란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유연성 있게끔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에요. 고난받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주위에는 죽을 때까지도 10년, 20년 전에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죽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인생을 마칠 때쯤에는 충만한 성령 속에서 생활하다가 임종을 맞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날에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주님을 부인하고 죽기도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독한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이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전진하며 살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게 하시고 형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공의로운 성품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민족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한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개인을 향해서도 역시 틀림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느끼게 되냐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은사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나 우리 인간에게 마찬가지로 공포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불을 볼 때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한번 불에 디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질색을 합니다. 그렇죠? 만지라고 갖다 줘도 못 만져요. 그 무엇 때문이죠? 공포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죄성을 억제하고 우리의 방탕한 자아를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뒤로 물러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사람들은 언제나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희생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 밤에 얼었나 왜 이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것이 너무 큰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때마다 기뻐하세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큰 희생을 요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그 희생의 분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네? 오늘 믿고 이제 은혜를 받을까 말까 하는 사람 보고 순교의 자리로 가라고 성령이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시네요. 할 수도 없거니와.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때로는 작은, 때로는 아주 큰 것, 때로는 정말 성경에 뭐라 그래? 자식과 아내와 부모와 전토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될 때가 있다. 그렇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린 다음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나는 이북애들 말하는 대로 자기네는 자기 식대로 산다 그러지,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산다 그러지, 우리 식대로 살아봐야 깡통밖에 찬 게 없는데 나는 주님의 방식대로 산다. 네? 지난번에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해서 특강할 때 그랬죠? 은혜를 많이 받고 나서 70가지 생활의 계율을 정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딴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나는 하고야 만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벽에 부딪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커다란 고통을 요구해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는 것이. 아휴, 그거 어떻게 신앙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목사님?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원래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어려워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디트리 본 회퍼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말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준다. 너희는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와 함께 죽자.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니 사실이잖아요. 사실. 사실 믿음을 따라 살 때는 어떤 때는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쉬워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뒤로 물러가는 고통은 그거보다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뒤로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때는 그 고난에 비례하는 하나님의 넘치는 뭐가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고난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해요.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흐르는 그 눈물은 눈에는 눈물이 흘러도 마음에는 기쁨의 샘이 되어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인간의 마음 속에 고통의 눈물과 기쁨의 눈물이 함께 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울다가 웃으면 그 정신병자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 두 눈물이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의 그릇 속에, 하나의 인격 속에.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지난날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면서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면은 가장 많이 아파하고 애통하던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쳤기 때문에. 그러나 물러가서 죄 가운데 빠지면서 고난을 당할 때는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점점 캄캄하고 음침한 골짜기를 잡아요.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은 하고 성경을 외워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히지 않는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이 후자를 택하니까는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는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보면서 이리저리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과 이 시간에 걸쳐서 오늘 우리들이 분명하게 못 박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복음의 진리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이 그리고 주님이 원하셔서 서 있는 이 자리를 지키는 일이 아무리 어렵고 코에서 단내가 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은 생각이 난다고 할지라도 이 자리가 가장 쉬운 자리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뒤로 물러서지 않으려고 싸우고 애쓰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우리에게 고난이 넘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면 그 속에서 위로가 또한 넘치는 거예요. 위로가 안 넘치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그 위로가 안 넘치는 건 지금 현재 몸이 거기 서 있지만 마음이 뒤로 물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전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한다고 책가방을 끼고 맨날 돌아다니지만은 마주 앉아서 물어보면 깡통이에요. 깡통. 사람들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뭘 믿는지, 왜 믿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평범하게 성경의 이야기를 뭐 열낼 것도 없고 천천히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그 사실 자체가 들어보지 못한 충격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랬어요. 안 그러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면 내가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도 바뀌었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성경을 보는 시야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몇 달 동안은 충격 속에서 교회를 다닌 적도 있었고 충격을 받고 좌절을 경험하면서 성경을 읽은 적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네? 열린교회 19치구 집에 테이프 한 4, 50개 없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도전을 받고 깨달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뭘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주님의 책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은혜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남이 알지 못하는 신앙의 세계를 보고 남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경험하며 그래서 남이 가보지 못한 신앙의 많은 장소들을 순례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 어떤 사람들은 한때 너무나 기뻐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게 생각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물러가고 나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키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는 물론이고 들을 때도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심각하게 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서 잊혀져 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무지무각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욕심이 이끌고 우리의 생각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깨달음을 더해주시지만 그 깨달음은 그 깨달음을 붙들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들 가슴 속에 새로운 깨달음이 장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러한 공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뒤로 물러간 사람들을 버려두시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커다란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나온 이래로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 뭐냐면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이 아니라 이미 떠나온 본향을 사모하는 동안에는 그 광야에 진정한 만족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한없는 고통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 살기 위해서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광야 생활하고 떠나온 애굽 생활을 하고를 비교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디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가나안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왜?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게 하기 위해서 걸어가지 않을 수 없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는 약속을 붙드는데 믿음이 식어지고 나면 약속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이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풍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베드로 보고 오라. 베드로가 멀리 계신 주님인 것을 알고 주님을 보고 걸어갈 때에는 풍랑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멀리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바다를 들여다보면서 그는 즉시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고 그리고 애굽에서의 생활을 비교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약속을 받고 가나안에서 약속을 받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그들이 애초부터 나올 때에 광야에 텐트 치려고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로 나올 때 광야가 어떠할 것인가를 가지고 가슴 벅차하거나 절망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 어떤 땅이겠는가 생각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에 가슴 벅차하고 감격해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입니다. 물러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게 하시는데 그때 광야 생활 속에서 무슨 위로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광야는 원래 결핍의 장소예요. 그렇잖아요? 300만 명이 뭘 먹겠으며 무슨 편의시설이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련회 며칠만 다녀와도 불편하다고 투덜대는데 수련회가 잠시 40년 수련회를 광야에서 하는데 그것도 끊임없이 장소를 이동해가면서 보일러도 안 들어오고 샤워도 할 수 없는 곳에서 물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못 먹고 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거기 뭐가 안식이 있고 편안한 것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진정한 그들의 위로는 오직 유일한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을 놓으면 모든 걸 잃어버린 것이에요.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사람들 남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남아? 한때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말씀으로 말미암는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진리의 세계를 아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돌아가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기쁨과 그리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감격과 희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물러갔습니다. 침륜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뭐가 남아있습니까? 뭐가 남아있습니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떠나지 못해서 끌려 나오는 교회 생활 그것과 그리고 옛날에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던 그 기억 그거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그의 삶이 광야와 같이 메마른 그의 삶을 다시금 시냇 물이 힘차게 흐르고 새들이 노래하고 풀이 돋고 꽃 피게 하고 풀벌레들이 우지짖게 할 수 있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히브리서 기자가 그토록 간절하게 우리는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라고 단언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일을 전이라. 마치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주는 말로,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느니라 하면서 핍박을 앞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강권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인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러가면 죽는 거예요. 네? 죽는 거라고. 한번 물러가. 에이, 꽃피는 봄에 다시 회복하지. 그거는 자기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장단에 춤 안 추신다는 이야기는 이미 벌써 우리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실토록 경험했잖아요. 아무 때나 갈멜산에 장작 펴놓고 물 부으면 불이 내려요? 아니에요. 옛날엔 그런 것 같았죠.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하여튼 커다란 은혜를 몇 번 누렸죠. 근데 그때 하여튼 지겹게 반대하던 사람이었어. 근데 내가 그게 참 그러면 안 되는데요. 이 그 마음에 이렇게 그 멍이 생겼어요. 누르면은 이 통증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용서가 안 돼요. 나 개인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렇게 강력히 일어나는 곳에서 그렇게 포악하게 반기를 드냔 말이에요. 벌써 8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는데 가보면 그때 고마워서 그대로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뒤로 물러간 사람들은 있는데 그 사람들 그대로예요. 그래서 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영적인 침체가 우리는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봄, 여름, 가을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물러가는 사람들에게는 까딱 잘못하면 이게 20대 때 내려가가지고 60대 때도 안 올라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마음을 너무나 쉽게 내어줘요. 그냥 앞으로 남아도 뒤로 다 미치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은혜를 좀 받았나 하면은 다 내어주는 너무나 마음 좋게 내어주는 그러니까 이런 구실로 뺏기고 저런 구실로 뺏기고 이런 이유 때문에 뺏기고 저런 이유 때문에 변질되고 다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뒤로 물러간 자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왜 물러가면 안 된다고 지금에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물론 여러 가지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문제, 세상을 사랑하는 문제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핍박의 구름이 밀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 제국의 핍박의 구름이. 그렇게 물러갈 수밖에 없는 커다란 핍박의 먹구름이 밀려오는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고 다급하게 경고를 외치고 있다면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있는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 앞에 매한 마음을 뺏기는 70, 80% 이상의 대부분의 것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뒤로 물러가. 여기에는 커다란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될 신앙이 서먼 테이스트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설교를 맛보러 다니는 사람들. 예? 그러면은 놀랍게 변할 것 같죠? 아니에요. 즉 무슨 뜻이냐면 한 편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목마른 마음으로 전폭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아멘하며 살려고 하는 간절한 몸부림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고 말하자면 말씀 속에 커다란 어떤 임팩트,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뭐 수없이 들은 것이 뭘 사람들을 바꿔놓는 것 같아요? 집에 앉아서 좋은 세상이 돼서 전화만 하면은 수많은 데서 수많은 테프들이 날라와요. 그게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내 그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없이 들은. 그래서 뭐가 바뀌었어요?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 즐기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커다란 고통을 주심으로 당신의 공의로운 성품을 보이시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물러가고 있다면 여기서 멈춰야 돼요. 저는 요즘의 설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면 우리가 걸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그러면 하나 덧붙여서 그러면 왜 지금 내가 서 있고 이렇게 뒤로 물러가지 않고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왜 나에게는 그 고통, 견디며 이기는 고통만 크고 거기에 넘치는 위로가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견디고 물러서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방법이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런 정도의 시련과 고통에는 나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런 정도의 어려움으로는 당연히 세상으로 흘러들어가서 내 맘대로 막 살아버리고 말았을 인생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다 깊은 은혜를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에 세워두신 하나님께 감사해 보셨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여기에 서 있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디고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변화를 주시지 않으셨으면 지금 이만한 어려움에 여러분들은 벌써 날개 달고 삼천포로 갔을 사람들이에요. 후루룩 날아갈 사람. 여기 뭐 그렇게 목매이게 아쉬운 것이 뭐 교회당 안에 뭐가 있고 신앙 안에 뭐가 그렇게 목매인 것이 있습니까? 헤어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눈물나게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습니까? 예? 신앙이 있을 때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때 그것도 옆에 있는 사람이 목마르게 그리워지는 것이지 심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는데 무슨 목매일 정도로 지체들이 보고 싶어지는 사랑이 어딨냐고.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수시로 주위를 빠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이라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서서 떠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신앙의 자리를 굳게 지키면서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해도 그래도 떠나면 안 될 것 같은 직감 하나에 붙잡혀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메인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붙잡힌 바 된 그것, 그건 이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나도 잡으려고 쫓아가는 쫓아가는 건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붙잡혀 있기 때문에 발목 잡혀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날아갔을 사람.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본 적이 있어요. 감사보다도 괴롭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밀려오죠. 불평과 원망이 밀려오죠. 그러니까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곳에서는 고통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이죠. 포기. 자기를 부인하고 버리십시오. 그것이 그 고난의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잘 기억해요. 왜 난 이렇게 괴로울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진리의 맛을 봤지만 그러나 나는 너무나 괴로워. 아마 옛날에 맛본 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모양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오늘 3일 동안은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다가도 수요일 저녁 되면 뭔가 알지 못할 힘에 이끌려서 하여튼 전철을 두 번 세 번 갈아타고 나와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쭈그린 사람은 없지만 하여튼 앉아있는 거예요. 예? 예.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생활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런 정도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삶 속에서 뒤로 물러가는 것은 잠깐 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전진해요. 앞으로 나아가요. 믿습니까? 앞으로 나아가요.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런 자아를 야단치고 그리고 주저앉으려고 하는 내 자신의 해이한 신앙을 야단치는 그래서 저는 뭐 오래 목회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 신방을 하거나 상담할 때 절대 좋은 얘기만 하면 안 돼요. 네? 어떤 때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면박을 줘가지고 받아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정신이 번쩍 든다고. 네? 그냥 그래 얼마나 어렵겠니. 그게 진짜 어려운 줄 알아요.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체를 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실체만 정확히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서도 거기에서도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범죄 가운데 어떠한 죄와 어떠한 시련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몸이 정말 뱀 같은 사단의 권세에 칭칭 감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볼 수만 있으면 우리는 절망스럽지는 않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난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장기전으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굉장히 커다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심은 나무 오늘 이렇게 하면 쏙 뽑혀요. 심어놓고 1년만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두 손으로 잡아 당겨도 뽑히지 않아요. 왜 그래요? 뿌리가 깊이 박혀있는 거죠. 집에 담장이가 붙어있어요. 근데 그 담장이가 그렇게 안 좋다네요. 담장이를 타고 그 물기가 들어가가지고 자 시멘트 속으로 물기를 날라준대요. 그래서 그거를 뜯으려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툭 치면 두룩 떨어지겠지. 어림없어요. 그 이렇게 시멘을 하다가 미장일을 하다가 구멍이 이만큼 주사바늘 만큼 났는데 그 속으로 발을 집어넣어가지고 움켜쥐고 있는 거지. 잡아당기니까 뿌리는 남기고 뜯어져. 뿌리에서 아마 또 날참인 모양이에요. 그렇게 뒤로 물러가는 침류는 물러가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주저앉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깊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웬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웬만한 결단으로 돌아오는 일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 가운데 사로잡혀서 완전히 그 패역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시간 문제예요. 그리고 그 출발은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붕 하고 가다가 경부고속도로하고 그 다음에 영동고속도로하고 갈라질 때 맨 처음에 딱 갈라질 때 10cm 차이도 안 나요. 갈라지고는 하나는 동해 바다로 가버리고 하나는 남해 바다로 가버리는 거예요. 둘이 헤어져서 아무리 손을 들어도 만날 수 없고 비행기 타고 몇 시간 날라와야지 만나는 거리로 헤어지게 되는 것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물러가는 것이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러간 상태에서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안 그래요? 마귀가 볼 때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게 뭐냐? 한 번 신앙을 가져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펄펄 끓다가 그것만 뺐으면 다시 나동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자꾸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흔들어도 그 다음에는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뿌리를 한 번 쳐서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뿌리가 깊어지면 두 번 세 번 밀어서 끄떡도 안 하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수많은 새가 날아와서 깃드는 아름드리 통나무가 되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다른 원리가 아니에요. 마귀가 불신앙을 심는 것, 성령이 우리 속에 믿음을 심는 것,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것, 불순종과 불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자라는 것. 똑같은 원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물러가는 한순간의 침륜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안을 흐리게 하고 그리고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감각을 떨어뜨려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이 상당히 견딜만하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삶이 그래도 꽤 참을만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도전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워낙 오랫도록 잘못된 사람들은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변화 안 돼요. 나는 어떤 때 집회 가가지고 절망할 때 있어요. 정말 내가 에? 내가 내 영혼 속에 폭탄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저 사람들 속에 폭탄이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 돼야지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느껴요. 우리가 벌써 특히 연세 드신 분 가운데 그게 심해요. 우리가 노년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신앙적으로 늙도록. 분명히 기도해보면 보통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지그시 눈 감고 통나무요. 몸집도 또 커요. 끝나고 나서 밥 먹을 때는 뭐 강사님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왜 그 시간에 자? 나 그런 사람이 사주는 점심은 맛이 없어. 그냥 뭐 이번 부흥회가 어떻다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그 다음 시간에 그 사람만 딱 보는 거야. 그 내리고 그리고 흰머리 날리는 할아버지가 주무시는 거야.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 중직을 맡고 있는 거야. 어떡하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속에서 피가 끓어오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질의 한계 안에서는 타오르고 있다고 믿는데 저 사람은 그게 침을 치면서 지금 설교를 하는데 저 사람에게는 그것이 잠을 깨우기조차도 충분하지가 않아요. 왜,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겠어요? 아니에요. 한때 은혜를 맛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앉으면 또 옛날 얘기 잘하잖아요. 요즘 은혜는 은혜도 아니라고. 근데 그런 것들이 오래도록 담아서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러가서 침륜에 빠진 가운데 깊은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말씀이 들고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목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B29 공습기 같은 폭격기가 나타나가지고 융단 폭격을 해가지고 나무를 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서 영역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내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수십 년 동안 깊이 뿌리 내리는 그것을 말씀의 도끼로 박살내버리고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안 나는 거예요. 그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냐. 왜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폭격받기 전에는 소망이 없다. 그런 사람이 되게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느냐 얘기예요. 야, 너는 그저 손들어만 하면은 눈물 펑펑 흘리면서 손들고 옵니다 할 사람이다. 주님 앞에 이렇게 보여야지 좋은 거지. 에? 장갑차를 밀고 와도 너는 곤란하겠다. 에? 이렇게 폭격기로 두들기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으로 빚은 누가 건드리겠느냐. 수많은 부흥사가 왔다 가고 수많은 설교가 스쳐가지는 그러나 고목나무를 애들이 와서 작대기를 한 번씩 두드리고 지나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자신이 설교할 때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작대기로 두들기는 것 같아요. 네? 안 돼. 거기까지가 능력인데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걸.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바꿔놔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전혀 다른 분이 있어요. 젊은이들보다도 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너지는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보통 정성껏 자기 자신의 육체를 관리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자도 처음 살 때는 그래도 뭐 닦아주기도 하고 뭐 휴일 날은 가끔 왁스도 바르고 그랬는데 요즘 뭐 세수도 안 시켜줘가지고 근데 아 그 카센터를 갔는데 차가 말이에요 멀리서 내가 걸어가는데 저기 서 있는 루망인데 내가 보여 새까만 차인데 하여튼 눈이 부셔요. 근데 거기 갈 때마다 그 차를 만나는데 그래요. 야 참 대단하다. 그래서 기사가 있냐 그러니까 르망을 누가 기사를 뭐냐 그래서 아, 그건 누구 차냐고 자기 차냐고 아니 도대체 아니 지나다니다가 보면은 구정물이라도 튀고 뭐 하다못해 먼지라도 쌓일 텐데 아니 도대체 이 차는 어떻게 된 차냐고 아유 하루에 한 시간 반씩 시간을 정해놓고 공을 들인대요. 참 할 일 없지. 한 시간 반 동안 땀을 삐삐 흘리면서 그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세차해 주는 거는 성에 안 찬대요. 그리고는 호호 불면서 자동차도 그렇게 관리를 해요. 5년 지나면 폐차할 차를. 예?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영혼은 세차 좀 하세요. 예? 보림도 하고 관리를 좀 합시다. 왜 아멘 안 해요? 그래요. 물러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물러가면 뿌리를 내려요. 그게 무서워요. 뿌리를 내려요. 뿌리를. 두 번째. 고난받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이 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로 다시 돌아오신다. 그게 이제 15절의 사상이거든요. 왜 그러냐. 권한받을 때에 뭘 생각하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비가 생각이 나는 것이. 권한을 받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권한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면 즉시 귓팡맹이가 날라오는 게 아니라 물러나면 고통이 시작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네 이렇게 믿으면 딱 그런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확 하고 고난이 밀려와가지고 막 심령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게 된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천천히 온다고. 근데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빨리 오면 되는데 살살 오는 거예요. 살살. 그래서 천천히 와서 우리로 하여금 익숙해지면서 말하자면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범죄하고 더 뒤로 물러가게 되고 뿌리를 내리게 되면서 악이 쌓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죄가 쌓여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고난이 넘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다 이제 어느 상황이 오게 되냐면 고난과 지금 견딜만한 인내심이 동일할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탕자가 집을 떠나가지고 마지막에 다 털어먹고 거렁뱅이가 돼가지고 돼지우리에 들어갔는데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우리에 들어가 봤어요? 돼지우리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을 리가 없죠. 거기는 정말 향기로운 데가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돼지 같다 그래요? 거기서 먹고 거기서 볼일 보는 짐승이 돼지예요. 그 돼지 우리간에 들어가서 뭘 찾았냐 하면은 주염 열매를 찾았어요. 그 왜 그래요? 빨리 가야지. 그 정도만 되면 아버지 집이 생각나야 되지 않아요? 근데 돼지 우리에서 주염 열매를 찾았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어디 찾았어요? 또 왜 이래?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으면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겠어요? 안 돌아갔겠어요? 적어도 그날은 안 돌아갔어요. 주염 열매를 찾으려 하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러니까 비로소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아주 못 떼먹은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믿지 마요. 거울을 쳐다보고 항상 말해요. 난 날 믿을 수 없어. 늘 말해. 응? 믿을 수 없어. 왜? 그 아버지의 집에서 살던 때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흉년이 들어서 돼지를 치는 목포가 되어가지고 지금 주열 열매를 찾으러 지금 거기 들어간 것도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성경을 건성으로 읽지 말고 한번 묵상을 하기 위해서 어느 날 매우 배가 고플 때 돼지 우리 실제로 찾아가서 한번 여러분 숟가락을 가지고 그 뜨물을 한번 떠먹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어때요? 거기서 먹을 게 건져지면은 집으로 안 돌아갔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사람들을 곤피배처하게 만드시는 것이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어때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렇게 고난이 깊이 쌓여서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뭐가 생각이 나냐 하면은 이런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붙들고 살기 위해서 막 아등바등 애를 쓰면서 받던 그 어려움과 시련과 상처 이런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생각이 나요? 그래도 그때가 좋았는데.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며 살려고 할 때에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각종 충만한 은혜가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로소 뭐가 나오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이 생각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 곁을 떠나서 물러가 침륜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찢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침을 당했고 찢음을 당했어요. 그것은 매우 아픈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에서 찍히고 상처를 받았어요. 물러가서 침륜에 빠져있는 사람들 어쩌다가 분명히 저 사람 신앙생활하다가 뒤로 물러가가지고 막판에 삼천포로 갔는데 그런데 이태포 삼천포 사람 들으면 안 되는데 네? 하여튼 엄한 대로 갔는데 근데 어느 날 딱 맞는데 보니까 와 이게 웬일이야 이 김집사 아니요 이 보니까 아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뭐 후주곤하고 이러고 다니더니 아, 분명히 그때 신앙도 버리고 그저 엉망으로 살다가 막판에 그냥 어떻게 헤집고 나가버렸는데 어르고 보니까 세상에 완전히 때 빼고 광했어요. 좋은 차 타고 뒤에서 탁 누워서 그림같이 지나가면서 파워 윈도우를 싹 여는 거예요. 딱 이야 시편 73편의 기자가 그거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에이 나도 막 살아버릴 걸 그랬잖아요. 에? 내가 손을 씻어 아침마다 징책을 보고 마음을 정결케 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겉만 보지 마요. 겉만 보지 마요. 속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 자기하고 하나님만 알아요. 에? 자기하고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고난을 깊이 받을 때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이 찢기고 핥히고 말하자면은 침을 당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곁을 떠날 때 첫 번째로 노리는 것은 뭐예요? 마귀가 노리는 것 아니에요? 표적이죠. 만만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물러가 침륜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람들 밥이에요. 응? 화살을 겨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아맞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며 옛날에는 어땠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그래도 주님을 믿으면 살아오는데 나를 이렇게 치셨죠? 나를 이렇게 찢으셨죠? 내 하나님 믿어주나 봐요. 그리고 이를 갈고 하나님 앞에 대항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고난이 더 넘치고 시련이 깊어져서 이제는 심령이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가난해지니까 이제는 급하게 됐어요. 아, 회복됐으면 그게 아니에요. 온몸에서 피가 흐르고 살이 찢어져 나가는데 어떻게 아이고 회복됐으면 그럴 수 있겠네. 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찢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치신 하나님이 생각난 것이 아니라 뭐가 나냐면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생각이 난 것이 이것이 바로 물러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점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찢으셨으나 고쳐주실 것이요. 그리고 나를 찢으셨으나 나를 싸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찢으시고 그리고 나를 치신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놀랍게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 믿어집니까?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슨 이야기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었으면 그런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내 마음속에서 단순한 소원의 갈래가 아니라 그렇게 여호와께서 나를 찢으셨으나 고칠 것이요 그리고 나를 치셨으나 싸미워 주실 것임이라고 하는 고통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갈망하지 않을 수 없는 사모하는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상담받을 때 제일 곤란한 게 그거예요. 강사님,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 쏟아 놓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벌려봐. 그럼 내가 잡아당겨 줄 테니까. 아, 그러면 좋겠는데. 자, 이거 뭐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근데 그 정답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깨어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깨뜨리셔요. 믿습니까?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이 점에서 우리들이 매우 중요한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정말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에 있거나 뒤로 물러가 있을 때 막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막 뜨겁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아예 대답을 안 해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그렇게 되는 길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깨뜨리셔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내가 만약에 이렇게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렇게 뒤로 침륜까지는 안 가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누리고 있었을 영적인 삶과 신앙생활의 최대치를 한번 묵상해봐요. 응? 아, 그때 내가 그렇게 물러가는 것이 아니었어. 그때 내가 만약에 물러가지 않고 시련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내가 그 믿음을 지켰더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셔서 내가 어떤 것을 누리고 있을까 할 최고치를 생각해봐요. 그러면 무슨 느낌이 드냐 하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응?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또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고 축복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물러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으셔요. 왜? 그렇게 내버려두면 사람들이 완전히 물러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조금씩 조금씩 우리에게 은혜의 증거를 보이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거를 붙들면서, 그거 확실해요. 그러니까 물러가는 가운데서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주님, 그러면서 의식 속에서도 깨어서 물러가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징표를 보여주셔요. 그거 안 보여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 그 사람 연구 대상이에요. 반드시 그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았는데 그 40년 죽어간 모든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성경의 평가는 그 조상들은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죽었다. 그게 최종적인 평가예요. 그러면은 그 싹슨 이미 출발할 때부터 홍해 건너고 3일 되는 날부터 벌써 알아봤어요. 마라에서 쓴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부터 이미 알아봤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다양한 증거들을 멸망받고 죽어간 세대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왜?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뒤를 따라오도록 기회를 주신. 그러니까 어떠한 시련 가운데 있고 어떠한 침체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이 비록 물러가서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은 증거를 거기서 발견합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을 때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 버리셨습니까? 안 버리셨으면 증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의뢰할 정도로만 보여주시오. 왜? 왜 그럼 완전히 해결 안 해주시오? 그건 이제 아까 이게 이 물러간 것들에 대한 분명한 해결을 하나님께서 보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상당히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영적인 침체가 깊어지고 그리고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아, 불가능할 것 같아. 3주 동안 와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빛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더 깊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구나.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단간단하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몇 년이 흘러갔잖아요. 그런데 오늘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3주 동안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좌절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의 문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갈급해 있고 이미 물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도의 영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침체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냐는 증거는 충분할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어졌고 지금도 주어지고 있어요. 믿습니까? 주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편으로 그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것에 만족을 하면서 익숙해져서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러가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그거를 힘입어서 거기서 살라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붙들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결국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그 은혜를 우리들이 발견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그렇게 우리의 상태를 주목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쉬운 길은 없고 돌아가는 길도 없고 지름길도 없어요. 가야 할 길을 갈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대로는 살 수 없다. 물러간 채로는 살 수 없다. 거기에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에이, 그래서 살 수 있어. 뭐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러면은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꽃다운 나이로 이렇게 예쁜 얼굴을 하고 나와 앉았는데 40년쯤 지나가지고 할머니가 돼가지고 열린교회 구속해 나와서 여전히 끄떡거리고 졸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회복돼야 될 텐데 하나님이 됐네 이 사람아 이제 올라오게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은 그런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처절하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자기만 손해요. 그러면 하나님 넌 아직 덜 익었구나. 한참 멀었다. 하나님 그러신다. 깊이 자신이 왜 이런 상태에 놓여있게 됐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개인적으로 적어보세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바로 그 시점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만 주셨던 독특한 사명이 있어요. 은혜는 반드시 사명을 불러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계속되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은혜를 주실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의 계획들을 성취하며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한번 이력서를 써보세요. 어디인가 분명히 물러간 지점이 있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그 끊어진 시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와서 억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젠가는 변화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앙의 세계에서는 세월이 약이 아니에요. 약은 오직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세월이 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저는 청년 때에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노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사람들을 여러 봤어요. 그 사이에는 교회 나오면서도 거의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뭘부터 기도하라고? 내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그게 훨씬 더 빨리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이에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매듭이 풀리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불질르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성령 없이 이 세상을 불질를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가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미래를 예고하고 계세요. 그것이 뭐냐면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몰라가 침륜에 빠지거나 신앙의 후퇴를 할 때에 우리는 수많은 쓴물을 먹고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돌아오는 자에게는 물러간 자가 경험하는 고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놀라운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넘치는 위로. 그러니까 그 위로가 어느 정도냐면 옛날의 고생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 그래서 시인이 뭐라 그래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정신병자예요. 고난, 그 사람 다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가까이 가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면 귀팡맹이 맞아요. 지금 코에서 단내가 나와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다 그게 약이요. 그러면 귀 맞아요. 그런데 어때요? 뒤돌아오고 나니까 그냥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이를 그렇게 날 때에 고생고생하면서 낳는다 그래요. 난 다 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어느 산부인과에 있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웃긴데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 나는 그런 현장에는 못 가봤는데 아이를 낳을 때 막 아무개 이 자식아 막 그런 아기를 낳는데 왜 그러냐.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억울하다고. 소리 지른대요. 그리고 막 그냥 욕을 하면서 근데 여러 가지네. 막 끝까지 이를 안 보고 참는 형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어때요? 나 낳고 옆에 달덩이 같은 애가 누워있으면은 생각나요? 안 나요? 고통이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곰실곰실 겨다니면 그 다음에 또 뭐, 아이고, 이게 시간 세월 지나가기 전에 하나 또 낳아야 되는데. 이게 인간이야.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물러간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죽었던 자가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생각하시네. 그러므로 물러갔기 때문에 신앙의 종지부 찍은 건 없어요. 범죄했기 때문에 신앙이 파탄난 건 없어요. 문제는 뭐가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깨닫게 하셨냐면 그냥 치고 찢음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는 속에서도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을 물러감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당하다가 그 고통이 한계에 왔을 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깊은 자기 성찰을 하게 될 때 그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똑같아요. 어디 탕자의 비유에서도 결국은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주인 열매를 먹으려는데 있었으면 거기서 더 살았죠. 그런데 그거 못 얻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 고통에 눈뜬 거죠? 두 번째는 뭐야?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의 집에서 자비하게끔 그 품꾼들을 대해주시는 그 아버지의 자비하신 은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 뭘 붙들고 간 거예요? 그 그 자비하신 성품 하나 붙들고 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냐면 찢으셨고 그리고 치셨는데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러갔던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돌아오고 나면 어떻게 돼요? 겸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고 넓은 사랑.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물러가서 그것을 잃어본 사람이 아니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가 목매이고 살아야 하는 사랑인가 하는 것을 가슴 깊이 절절히 느끼는 것이 쉽지 않다는 역설이 또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로마서가 뭐라 그래요? 주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범죄하리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느니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오늘 맺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점을 돌아보십시오. 눈금을 보십시오. 발밑에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눈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워두셨던 그 자리에서 나가고 있는지 물러서고 있는지 보십시오. 만약에 나가고 있다면 더욱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붙게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고귀하게 감식하고 물러가려고 하는 우리의 악한 본성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불릴 듯하게 하십시오. 어두운 세상을 불꽃처럼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뒤로 물러간 사람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 뒤로 물러간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사람인가 생각하면서 물러가 후퇴했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사람들을 고난에 넘치는 위로를 그리고 고통에 넘치는 위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사람이 준 고통은 이상하게 나중에 와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뭘 사주고 보상을 해줘도 가슴에 상처로 남는데 하나님이 치신 것은 그런 법이 없어요. 왜 아멘 안 해? 하나님한테 시큰초 맞아도 주님이 이리 와 자식, 그리고 눈에 눈물을 씻기시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갈아입히시고 신을 신기시고 그리고 식탁을 한번 마주해 주시고 나면 위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과거에 받았던 고통과 하나님 앞에 침을 당하고 찢음을 당했던 아픔 같은 것들은 하나도 상처로 남질 않는 것이. 왜? 고난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들을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삶이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속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행복한 분기심을 알고 약속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간 사람들에게는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회복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그늘 아래 살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도 머리 숙이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린 중들을 붙드사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도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심령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이 주의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견고하게 서서 주의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뒤로 물러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